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구호 중에서 사랑합시다. 이 구호가 굉장히 어려운 구호입니다. 아시죠?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랑합시다 해놓고 너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때리는 도구로 쓰더라고요. 구호를 잘 외쳐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참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그것은 그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 못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생 끝납니까? 안 끝나요. 공부를 못해도 인생이 안 끝나더라고요. 그걸 언제 알 수 있죠? 학생이 지나고 나니까 알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물론 공부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만큼 어려운 게 많더라. 변변한 돈벌이가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여기저기 뒤적이고 전화하고 폭풍 이력서 100통 이하로 써보신 분들은 이야기 안 하셔야 됩니다. 100통 정도는 써야 이력서 좀 썼구나. 그렇죠? 낙방은 한 90번 하고 면접은 한 10번 보고 그리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다 힘들어요. 원하지 않는 대출 빚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그 원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참 답답하고 막막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뭐 다 그냥 지낼만 했습니다. 그냥 한 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정도. 그러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 그 시간 잊기 마련입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죠.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엄마 아빠의 부재일 것입니다. 이유야 뭐 다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부모님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하여튼 힘겨운 겁니다. 게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있어야 하나? 왜 나는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끊임없는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적절하게 없으면 방황을 합니다. 인생에 연륜이 좀 있다라면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좀 찾아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젊다면 혹은 어리다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아기가 누구죠? 모세죠. 성경에서 세 사람 꼽아봐라. 그러면 이 사람 들어갑니다. 한 사람 빼고 두 사람 꼽아봐라. 거기 들어갑니다. 이 사람 막강한 사람이잖아요.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람인데 그런 모세가 생후 3개월 만에 생모랑 헤어지죠. 핏덩인데 헤어집니다. 물론 엄마가 모세를 버린 건 아니죠. 이게 뭐 유기됐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엄마가 원해서 지금 나무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낸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또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엄마 사정이고 모세 입장에서는 떠내려 간 거죠. 모세의 인생은 세 토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살까지 한 토막, 80살까지 두 토막, 120살까지 세 토막. 그러니까 그냥 쉽게 40년씩 그냥 세 토막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살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죠. 어떻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세한테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모세는 자기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은 슬펐다. 내 인생이 슬펐다는 겁니다. 모세 인생이 슬펐대요. 그 영도자가, 그 능력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슬펐다. 그리고 거의가 고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의미를 찾기도 전에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모세가 무슨 고생했죠? 모세가 고생하기 뭔 고생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한 살부터 40살까지는 어디 살았습니까? 왕궁에 살았잖아요. 고생은 무슨? 왕궁. 왕궁에서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산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라미드 만든다고 지금 건설 현장에 가 있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피라미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기는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그 장면을 보면서 자란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뭐 고생을 했어. 잘 지냈지. 그런데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모세는 슬펐을까? 아마도 낳은 엄마와 기른 엄마가 다르니까. 더 거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음고생이 있었겠죠. 이 낳은 정이 많은가요? 기른 정이 많은가요? 굉장히 묘한 질문입니다. 낳은 정이 많은가? 기른 정이 많은가? 기른 정이 많다. 고생스럽다 이거죠. 정든다 이거죠. 아마도 모세는 10대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엄마야? 애굽 엄마가 내 엄마인가? 저 히브리 엄마가 내 엄마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자라면서. 그러면서 둘 다 아닌가? 둘 다인가? 고민했겠습니다. 사춘기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도대체 난 누구냐? 도대체 사는 게 뭐냐? 도대체 죽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했겠죠. 우리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모세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도 가져보고 저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결론도 가져보고 막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론에 다다랐죠. 우리는 다 아니까 이거를.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형제들도 보고 애굽 사람도 보고 하면서 모세는 결론을 지어요. 어떻게? 애굽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고 히브리 엄마가 내 엄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을 짓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러니까 히브리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야. 이런 결론을 갖게 되죠. 그거는 정답입니다. 정답이잖아요. 애굽 사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 맞죠. 하나님 사람입니다. 거기 애굽에 있는 신의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결론 가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답이 실제로 모세에게 모세 인생의 해답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결론은 잘 내렸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모세를 담아낼 수 있는 진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쯤이었죠? 40살쯤 됐을 때 그 정답이 비로소 실현이 된 것이죠. 아마 10대, 20대에 그 결론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40살이 될 동안 결정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다가 40세에 결정합니다. 아, 내가 그때 내린 결론, 그게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뭐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삽니까? 뭘 물어봐요? 진리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 정답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 삶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해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를지라도 분명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민해야 되고 실제로 살아봐야 되고 더 많이 경험하고 세상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 세월이 얼마이십니까? 5년, 10년, 20년, 40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결론을 내 인생의 그릇에 담아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담겨져 계시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있기 전부터 정답이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나에게 해답이 되기까지 얼마나 지금 해답이 돼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해답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그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각 사람에게 다 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계획을 그 사람의 인생과 형편과 여러 가지 조건,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못하러 가지실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의지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의지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면 되시잖아요. 그럼 천지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뭔가를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하러 뭘 노력하고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노력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지란 모세를 향한 기다림의 의지입니다. 모세가 언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자라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설득이 되고 항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항복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항복했잖아요. 몇 살에? 80살에. 때가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나이가 80살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더니 결국은 열매를 거두신 거죠. 모세는 80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들었고 알았고 마음으로 섬겼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뵙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100일 된 피덩이 때 나일 강가에 있을 때 보셨죠. 모세를 보셨고 모세가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10대, 20대를 지낼 때도 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40대에도 봤을 것이고 멋지게 애굽을 등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나섰지만 형제들이 반겨주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알았고 힘을 주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가슴에 쏟아지고 나의 마음이 그분 향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전부터 알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그랬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그랬다가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그랬더니 덜썩 끌어안으면서 주는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남성 듀오 있었는데 아시나요? 아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은혜 받고 그분 그 찬양에 빠져가지고 막 1집부터 13집인가요? 막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인데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이런 찬양인데 이걸 듣고 한 3일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3일을. 지금은 막 울라고 했는데 잘 안 울어지는데 그때는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던 땐 거지. 보니까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이 부분이 나는 힘들더라고. 너는 아무것도 없다 슬퍼하나 너는 항상 너에게 있고 너는 나를 모르나 나는 너를 아노니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그랬거든요. 진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에게 있다.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길은 근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어디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지, 답답한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이사야 4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힘을 너에게 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린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거의 대부분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슬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에서 부르신 모세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비슷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고생스럽고 좀 슬프고. 그러나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겨져 있는 각자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